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앉고 싶어라.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촛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.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,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. 사랑이 되어 그대 곁에서 맴돌고 싶어라.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,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꽃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.